발자국만 슬퍼지는 건지 처음부터 아주 많이 너를 좋아했던 건 아니야 자꾸만 조금씩 내 맘에 네가 들어오려 해 가끔씩 네 곁에